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죠? 오늘도 활기차게 해피데이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올려보자. 난 싫은데. 저쪽에다 이 쇠가 블록을 올려야 할 것 같아. 안 돼. 그렇게 되면 이 블록 쌓기가, 이 전체 블록 쌓기가 다 무너질 거야. 아, 하나님, 정말 힘이 드네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그래도 끝까지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두 친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듯 하네요. 이럴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런 삶을 살라고 하세요. 오늘 첫 곡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함께 듣고 오죠.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때때로 내 말이 맞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네 하는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해피데이 친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찬양 듣고 그 다음 순서 하나님의 말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가요?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가요?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나도 그러고 싶고 때리면 똑같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책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말씀책이에요. 성경을 자주 찾고 읽는 친구들은 벌써 마태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을 텐데요. 그래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한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의미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자세히 함께 알아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는 친구에게 똑같이 복수하기보다 그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면서 나에게 선하지 않은 자를 위해 기도하며 선하게 대해보도록 할까요? 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이제 우리 지난주 함께 들어봤던 찬양 듣고 2부 선교사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세계에는 240개 이상의 나라들이 있어요. 오늘부터는 특별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해서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해요. 그럼 영어 버전 스톱 듣고 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아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Go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You forgive their sins, He will save their souls. You cleanse their hearts, He will make them whole. Go and tell the story of the Christ of Calvary.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교예요. 선교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그렇게 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구나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에요. 지도를 본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또 지금 큰 세계 지도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옆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네요. 이 지역에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전도를 위한 교육기관이 많이 세워져야 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해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린이 사역을 맡은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자를 또 협력자들을 보내주세요. 또 그들의 건강과 사역을 날마다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듣고 우리 누구 만나러 가죠? 그래요. 코리 만나러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코리텐붐 시간에 우리는 코리에게 안나 숙모뿐만 아니라 배 숙모와 젠스 숙모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도 이모나 고모가 가족 중에 있을 거예요. 코리는 행복한 가정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숙모들 덕에 소중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겠네요. 특별히 젠스 숙모는 코리에게 모자와 옷 등 여러가지 물건들도 주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멋진 것들을 가지고 오실까요? 그 다음 이야기 어서 이어서 듣죠? 때때로 젠스 숙모는 정말 정말 멋진 것을 가지고 집에 오시곤 했어요. 어떤 사람의 생일이 아닌데도 케이크 같은 것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어요. 후에 코리가 어른이 된 후 젠스 숙모에 관해 이렇게 썼어요. 존 그분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네덜란드의 할렘에는 군대 막사가 많았고 시내에는 군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젠스 숙모가 거리를 걷고 있었을 때 군인들이 남는 시간에 빈둥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젠스 숙모는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심심해하면 문제를 일으킬 거야.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갑자기 젠스 숙모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병사들을 위한 클럽을 하나 시작해서 그들이 남는 시간을 지루하게 보내지 않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그 클럽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다면 훨씬 좋겠어요. 젠스 숙모는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곧장 그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은 젠스 숙모가 시작한 클럽이 모이는 방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좋아했어요. 젠스 숙모가 전차에서 만나 한 하사는 그 방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오르간을 보고 그것을 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연주해 보세요. 숙모가 말했어요. 그러자 곧 그 집안에는 오르간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와, 젠스 숙모의 케이크에 또 군인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 그리고 음악 소리까지?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우리도 잠시 멈추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어린이 구원 찬송과 함께 듣도록 할까요? 기쁨 기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중에는 그것을 잘 연주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젠스 숙모는 아주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가 연주를 끝내자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의 두 조카인 롤리와 코리에게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하고 그 하사는 말했어요. 코리와 롤리는 음악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잘 연주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데에서 반주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젠스 숙모의 방에 너무 많은 병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젠스 숙모는 항상 그러했듯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젠스 숙모의 은제품을 닦아서 광을 내고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잘 닦아 놓았답니다. 그날 오후에는 병사들이 방문하지 않고 귀족 부인들과 부유한 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병사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그 부인들은 젠스 숙모의 방으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차를 마셨어요. 그때 젠스 숙모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할렘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병사들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그들이 남는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방은 너무 작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사실 병사들이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부인들은 그것을 좋게 생각해서 군인들을 위한 센터를 지을 돈을 주었어요. 그 센터가 지어지자 젠스 숙모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롤리와 코리는 젠스 숙모와 함께 그곳에 가서 오르간을 연주했어요. 그들은 또한 병사들을 위한 노래도 불렀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멋진 코리의 숙모 젠스의 사랑의 헌신과 기도. 이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쁘게 자라가는 우리 코리와 놀리에게도 귀하고 선한 영향으로도 작용했고요. 여러분들도 어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해야겠네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았던 소년 예수 이 어린이 구원 찬송 듣고 제2장 행복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편 마무리 시간이죠? 마무리편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코리는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게 되었어요. 코리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코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코리는 그 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세주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를 배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직 어린 지금과 여러분이 성장한 후인 나중을 위한 계획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이 된답니다. 우리 해피데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을 한다고 해도 주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큰 일로 보시며 기뻐하세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가족,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부모님께서 식사 준비나 또 다른 심부름 등을 도와드릴 때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 입는 옷을 가난하여 옷을 살 수 없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답니다. 우리 오늘 해피데이 선교 이야기 코리텐붐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섬김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만 인사해야겠어요. 그럼 한 주간 건강하고 다음에 볼게요. 안녕!